네, 대책 없는 라디오. 오늘은 자꾸 오늘인 일이에. 아무튼 그 처음 시작하는 이제 2012년 처음 시작하는 대책 없는 라디오입니다. 좀 바뀌었어요.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로.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라서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러드렸습니다. 네. 소개하시죠. 호호.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작년까지인가? 예. 그 박감성으로 찾아뵀던 게스트 박근영이 MC로 승급되었어요. 박수.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예. 뜻밖의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저기 뭐지? 아직까지도 항상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지금 여러 친구들과 같이 하고 할 거라는 생각에 일단 기대는 부풀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너무 길어. 예, 진부해. 지루해. 완전. 완전 라디오 진행하면서 간단하다면서요. 제 모든 거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크릿. 오케이. 네. 아, 반갑습니다. 와, 새로워, 새로워. 아우, New face. 이 라디오에 대해서 New 보이스지. New voice. 참,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지금 라디오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또 해보고 싶었고 이제 와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부한 건 마찬가지네요. 아, 이게 또 짧잖아 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 주제는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가 됐으니까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죠. 처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할 텐데 처음 뭐 그냥 뭐 생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처음. 처음 하니까 자꾸 소주 생각이 나는데. 아, 처음처럼? 처음처럼. 뭐그 좋아하시나 정도? 봐. 그 정도? 아, 소주 좋잖아. 그러면 김주당 해야겠구만. 김주당? 명주당, 명주당. 명주당, 명주당 괜찮네. 명주당. 이건 좀 실없는 소리였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 처음, 처음이라. 일단 나는 이 라디오가 처음이잖아. 그래서, 이 설레는 게 있지, 설레는 거. 설레는 거. 그 느낌. 참 좋지. 그 정도? 나는 뭐, 그 정도? 야, 3초 이상 안 하면 벌칙이. 아니, 빨리 넘어가 봐. 감성씨. 난 처음 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보다는 시작의 처음이랑 더 어울리는 건가? 근데 나는 계속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막 사람들을 만나는 게 사랑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 사랑. 그래서 나는 오늘 포커스를 명주 씨한테 맞춰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뭐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눈치를 챘는데요. 아니 뭘왜왜 그랬나 봐요. 근데 뭐자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 본인 거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니까. 좋겠다. 아니. 좋겠어요. 아니 지금 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큰날 소리를 나는 하네. 사랑이 아프면 좀 겪었거든. 박감성은 알겠지만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그렇죠. 그분과 그랬지 뭐. 그런 아픔을 겪었어. 근데 그대는 라디오를 통해서 더 좋은 사랑을 할수 있게끔 좋겠어. 또 얘기가 이렇게 에라이 그래. 좀 그렇다 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치. 하겠지. 그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요. 그래. 그땡이 얘들아. 인연은 찾아 헤매는 거라고. 네 인연부터 찾으세요. 내 인연은 나는 이제 처음이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처음이란 주제를 왜 정했냐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그리고 명주랑도 처음 이제 방송을 할 거고, 근영이랑도 이제 본격적인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 이제 처음으로 계속 하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처음이란 단어에 좀 꽂혔어. 저번 주부터 이제 맞아, 맞아. 뭔가 회의를 하고 방송 날짜를 정하고, 물론 지금 곱둥이가 없지만 안 곱둥이 없지만 그래서 이게 넷이서 하는 그 처음 하는 거좀 기대를 조금 했지. 조금 하다가 이제 그 단어를 떠올리고 주제를 정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랬어. 그 이 대책 없는 라디오를 처음 할 때를 생각했어. 정말 이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의 전 라디오 대책 없는 라디오를 생각하고 그 방송을 또 들었는데 와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좀 이제 처음 막 재밌게 하잖아 하고 이제 이 방송이 처음은 명주의 방송이 처음인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명주가 또 다른 데 가서 처음을 이야기했을 때 이 대책 없는 라디오가 그렇구나. 명주가 좀 또 이렇게 들어보면 또 감회가 새로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 그냥 나와 비슷한 이렇게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했어. 좋아. 아주 근데 아주 첫 회에 맞게 나한테는 첫 회지만 첫 회에 맞게 주제도 좋고 또 이제 만나는 우리 셋도 사람도 좋고. 내가 너무 진지했다 야.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내가 요즘에 내가 소주 한 병 가져서 만 음주 안 돼? 음주? 처음처럼. 처음으로. 역시 명주당 씨. 아, 이런 건 소주 먹으면서 해야지. 소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소주 좋지 소주. 빨바. 그렇구만. 아무튼 뭐 처음은 처음처럼이 좋아. 처음처럼. 처음처럼. 알칼리 한원수. 그렇지. 거기 물 좋아. 경월 소주.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얘기해 주지. 상표 상관없겠지. 아 그렇지 않아. 어차피 듣는 사람 없어. 그런가? 티? 그러면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우리인데 우리 그 노래는 아직 안 정했잖아. 노래? 어머니에 대해서. 뭐 떠오르는 노래가 혹시 있어? 떠오르는 내가 노래? 아까 나는 딱히 없어갖고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별로 잘. 별로 없어? 뭐 다맨 사랑 이야기고. 그렇죠. 아 그건 있었어. 특정 나 그 이 노래에 대해서 옛날에 뭐랄까 이 좀 좋다고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좀 느껴주게 해준 그룹이 있어. 불똥맨션이라고 있었는데. 불똥맨션. 불똥. 불똥이라고 해서. 그 발음이 좀 문발하고 있었잖아. 걔가 되게 좋아했어. 나도 너무 좋아 그분들 노래. 혜성 씨. 혜성 씨 지금 홍대 SSS라는 클럽이 아니라 S3개. 힘들다. S3개인 그 밴드의 드러머를 하고 있어. 오늘 또 공연을 한다 그러더라고. 와우. 강릉에서 성공했지. 좋군요. 좋아. 그러면은 이제 명주는 이제 음악에 처음 빠져들게 된 접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감회가 새롭다는 그 느낌을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느껴주게 해준 그런 노래가 그 불독맨션 그분들. 불독맨션. 제목 혹시 알아? 제목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오는 거 있으면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들었거든 난 그분들 노래는. 오케이 알았어. 아니 너무 대책 없나 이거? 아니 우리 대책 없지 않아요. 조금 덜 대책 없. 그래 뭐 가수 이름 던져줬으니까. 그렇지. 이 정도면 뭐 덜 했네. 덜. 덜. 조금 덜 했네. 조사를 덜 했네. 그렇네. 그렇지. 그렇구만. 처음 뭐 불독맨션 노래 빠져들었다고. 혹시 이 노래인가? 나와라. 왜 안 나와? 아, 펑크. 맞아. 제목을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해. 이게 기억났어. 고. 그러면 이 노래 잠깐 듣고 가시자. 그라운드 루틴가? 마이크 안 들려? 들리나? 아, 아 말해봐. 어, 어. 들려? 들려? 들려. 어, 어, 어. 안 들리는데 이거? 지금 안 들려? 어 들려 들려. 어. 네, 잘 들려 내 거? 아. 네, 불독맨션 노래였어. 어뭐 중간 중간 아마 이게 소리가 들어온 것 같아. 우리의 그치. 말이... 뭐 이래저래 시험하다가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대충 들으세요. 다음이 잘하면 되지 뭐. 뭐 그치 그치 그치. 왜 왜? 나와. 아 그냥 좀 커진 것 같아요. 그치 그 좀 커졌을 거야 내가 이 볼륨을 올려놔가지고. 아 그럼 볼륨만 올라. 그치 그치 그렇군요. 그래 뭐 그리고 뭐 노래가 어땠는지 모르겠네. 나는 좋았어. 좋았어. 곡이 그래 난 좀 모르겠더라. 그냥 그저 그랬어 지금. 나 이거 막 신경 쓰느라 나도 정신이 그래? 없어서 사실 나도 그랬어. 아 그래. 아이고 아니야 좋았어 이 노래. 감회를 또 새롭게 해줬어 이 노래가. 옛날에 막 그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 완전 진짜 완전 고상했지. 고상? 고상한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내가 고상했다고? 아 진짜? 네 뭐 그런 건데. 그래 뭐 그냥 처음 그 음악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라는. 아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에 읽던 책들을 읽으면 그렇잖아 사실. 그 뭐 어느 순간 어느 뭐 그 느꼈던 그 감정을 느꼈던 시기라든지 그럴 때를 생각하면 음악도 그때 듣던 자주 듣던 음악도 같이 생각나잖아. 그런 노래인데 이게 좀 처음이지. 처음 그렇게 감회가 새롭게 아무튼 뭐 그런 의미의 노래였다는 거. 그래. 그래. 맞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저기 뭐지? 이 음악 흐르는 음악을 길가를 가다가 들었을 때 아, 그때 그래, 맞아. 그 시기가 생각나고 같이. 반대로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맞아. 나도 근데, 그런 노래가 가끔 있긴 한데.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맞아. 맞아. 뭐야 이거 이상한 것 같아 난. 그러게. 아, 그래? 괜찮아. 어차피 지금 나랑 감성 씨랑 얘기하는 건데. 아 그래. 다른 분들 끼어들지 마세요. 미안하다야. 미안하다야. 뭐 공감을 바라고 네. 한 얘기는 맞긴 맞는데. 갑자기 내가 소주가 먹고 싶었네. 처음처럼. 그렇지. 그렇구만. 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 아 조그맣지 않지 아주. 처음처럼이라는 주류를 또 판매를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말하세요? 주문할 때 처음 초랑 한병요 또 처음 하나 주세요. 그쵸. 보통 그렇죠. 아 그렇구나. 처음. 근데 처음 하나 주세요. 최근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처럼 하나 주세요 이러는 거야. 처럼 하나. 어 이게 무슨 뭔지 확인하러 갔더니 처음처럼이더라고.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 뭐야 그 설레임을 망설임 달라고. 아. 아 그렇게 하지. 개그. 망설임 하나 주세요. 개그였어? 아? 개그 아니, 안 웃겼나? 어. 그럼 개그 아니야. 아, 그럼 아니. 어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예. 보통 어 처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슬은 참 이슬 참 주세요 안 하고 이슬 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맞아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그렇죠. 있다 참 이슬 그래 아마 이 참 이슬 가지고 참 하나 주세요 이러면은 또 황당할 거야 아 어. 근데 얘기가 좀 억지스럽네 왜 왜 어 왜 처음이 어디 있어 참 참 달라고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그래 억지라니요. 저기요. 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저기 억지라니요. 제가 너무 막 던졌네요. 소중한 네. 한마디를. 아, 근영 씨, 좀 예.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아, 예. 가까이 오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따다닥 가세요. 아아 그렇다고 또 멀어지지 마시고요. 아 네 아직 좀 아마추어라. 어 이거 지금 듣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드릴게요. 이 뭐냐 이 지금 이 방송과 5월 달에 올라올 방송은 약간 그냥 몸풀기의 방송이고 이제 뭐 점점 준비를 하겠죠. 이거 시그널을 준비하든지 뭐 조금 덜 대처 없는 라디오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좀 더 뭐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죠. 그,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나아질 텐데. 그지. 아, 뭐 들어주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면 그래 오시겠죠. 진유 효과 있잖아요, 진유 효과. 아, 어, 나 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아, 그렇지. 진유 아, 효과. 내가 그 얘기를 꺼냈는데 참 말 잘한 것 같아. 그래, 맞아. 좋은 효과. 한마디로 다단계 효과죠. 그렇지, 맞아, 맞아. 나쁘게 말하면 다단계지. 그래, 아까 뭐야, 우리. 칼국수집 갔잖아 처음. 아 그것도 처음이네. 나는 아. 몇 번 갔지 뭐 처음 갔다며. 어. 네 저도 강릉에, 처음입니다. 강릉에 있으면서 처음 갔다며. 아 거기 한번 얘기해 줘. 그 해물 칼국수였는데 그 아주 맛이 좋았어요. 혹시 간판이 뭐였죠? 모르겠네요. 간판 못 봤어요. 어 신경을 못 쓰고 들어. 그러니까 일반 그 식당의 주택처럼 약간 개조를 한 듯한 그런 식당이라서 아마 거기 사시지 않을까 그냥 그지. 그러실 것 같아요. 집인 것 같아. 집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같이 겸해서 몇 군데 그런 집을 다녀오는 봤는데 예 네. 오늘도 색 달랐습니다. 예 네. 원래 칼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아, 또 취미 고이네. 네. 아, 맛있었어요. 아주. 칼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제는 네, 칼국수가 베스트에 꼽히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이 방송을 듣고 네. 있다가 칼국수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성공한 네. 거야. 예, 네, 정말 예, 네, 정말 추천합니다. 아, 그 완전 그 이 국물의 맛도 너무 네. 시원하고 칼칼하고 그 해물의 그 풍미. 아, 참 역시 맛있었어. 요리하는 사람이라서 좀 다르네. 아니, 요리를 아. 평가하는 게. 아, 영주 요리해? 예 지금 호텔 조리과 예 요리 좀 잘 못하고 저는 그냥 소주를 좋아한다고 예 그렇죠 그냥 뭐 요리만 보면 그냥 소주 요거 소주랑 어울리겠네 그럼 성공한 거지 아 소주랑 별로 안 어울리겠네 이건 뭐 요 정도 요 정도 맥주랑 어울릴 만한 것 대학생들이 아, 소주를 정말 좋아한다며 그거 그 뭐 괜찮은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 맥주는 좀 배가 부르잖아. 난 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리고 소주가 그 서민 음식 서민 주류잖아. 잔을 나눠도 많이 나오고 대학생들이 야, 맥주도 이렇게 조금씩 따르면 안 되나? 그거는 이제 별로 이제 그게 없지. 약간 좀 취기가 돌아야 하는 그 아. 임팩트. 부족한, 아, 그렇지. 약간 임팩트. 좀 부족하니까 빡빡 있어야 되는데 소주는 이게 바로 팍팍팍팍 하잖아 이게 가잖아요. 가는 거야? 그쵸? 확 가는. 훅 가겠구만. 명주랑 술 먹으면 안 되겠어. 아니야. 나 완전 완전 좋아. 술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술 자리를 좋아해. 이분은 술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저는 이 술도 많이 못 마시고 그냥 술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이 좋고 얘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도 좋아하는 거지. 하긴 뭐 그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뭐 그 우리 지역에 그 뭐야 강릉에 강릉에서 나오는 그 알칼리 수 알칼리 수가 뭐야? 이 알칼리 수는 이제 또 물에서 그죠? 물의 입자를 쪼갠 거 아닌가? 심층수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왜 물에도 이제 물은 중성이라 하나? 그러니까. 뭐 상 우리 몸에 약간 산성이라고 치면 이걸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알칼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물에서의 그 좋은 부분, 이 알칼리를 그치 미네랄 그걸 이제 뽑은 거지 산성 물에 산성 약간 좀 버리고 뭐 그런 개념일 거예요 아마. 그 알칼리 그 갑자기 그게 이게 왜 나와? 그 알칼리 수 지역 홍보하는 거죠. 뭐. 이제 소주 이 처음처럼이 그런 알칼리 수로 만든 처음처럼이 강릉 술이야?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경월. 아 경월. 에이. 그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이거 니캉. 그러면 주문진 막걸리는 주문진. 그렇지 그럼 막걸리 또 생각해. 막걸리 또 먹고 싶네. 아 주문진 막걸리가 짱이라. 동동주. 동동주. 언제 한번 그래 이게 나도 아, 이게. 이거 이 첫 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자꾸 술 얘기가 나와. 술 문화가 판을 치네요. 첫 회부터 맨날 여기, 술이야. 근데 이거 미성년자분들도 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상관없어. 에 우리가 술을 권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지역을 홍보한 거지 지금. 내가 또 뭐 소주에서 맛깔나게 또 설명을 하면 또 먹고 그렇지, 싶고 그렇지. 그럴 거야 한참 때니까 그렇죠. 또.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또 이렇게. 네. 그렇다고. 그렇죠. 굳이 권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권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도 근데 다 먹지 않나? 예. 제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부모님이라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아빠 이거보다 처음처럼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되겠네. 굉장히 안 되게 그런 자신감은 굉장히 필요한 거 난 그냥 다 할 수 있어. 본받을 자면 난 다 던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아휴 술이야. 술이야. 그 들으면서 하자고. 좋네 술이야. 이 노래를 또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 이 가사가 참 난 좀 새로웠어. 맨날 술이야. 가사가 위에 예쁜 말만 들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약간 좀 술이야 맨날 술이야. 공감이 또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은지 옛사람 생각하나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가사가 좀 특이했다는 거. 난 또 옛사람 이제 뭐 헤어짐과 동시에 맨날 술을 먹었던 막 그런 일상이 떠오르는가 하고. 아니 저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막 먹진 않아요. 저는 그냥 즐거운 술자리가 좋지. 새드한 술자리는 누가 좋겠어. 간만 나빠지지. 즐거운 술자. 노래나 듣자. 오케이.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너를 꼭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 남이야.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너를 꼭 이렇게 내가 힘들 줄 말고도 막 뜨시지. 아 이제 뭐야. 네. 내가 노래를 그냥 끊었어. 아, 예. 좀 뭔가 지루한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좀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갑작스럽게 노래를 튼 것 같고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하려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대책 없이 작용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냥 음악을 들 심취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뚝 어.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그냥 따로 이렇게 MP3 이렇게 따닥 해가지고 들으세요. 콜. 이거 다 듣고 이 라디오 다 듣고. 그치. 아, 아. 아주 개인적으로. 아, 아니 아주 우리 개인적. 우리 라디오 이렇게 정지 딱 뭐 일시 정지 쫙 해놓고 노래 한번 듣고 그렇구나. 다시 딱 틀어주면 되지. 어. 그렇네. 나 천재라니까. 그렇구나. 김천재. 김천재 명주당. 아 나도 이제 새로운 이미지로 세신을 하려고. 아 박세신. 예 박세신. 박세신. 박세신 씨. 감성은 그럼 이 박감성 씨가 원래 맡고 있던 건가? 감성적인 부분에서. 감성을 맡고 있었지. 감성, 예 감성을 맡고 방금 있었죠. 방금 수리아를 듣고 나서 한마디 해줘. 한마디. 글쎄요, 제가 술을 굳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거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딱히 나랑은 와닿지 않는 음악이라.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나왔지? 우리 우리 25살 세대 88년생이면 다 고등학교 나와서. 어 그렇구나. 나는 뭐 딱히 뭐 사랑이 친구들, 아파본지도 오래됐고. 그렇다고 술을 막 미친 듯이 죽자고 먹어본 적도 오래됐고 해서 친구들이 참 동감을 했어 고등학교 때. 그지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어, 난 아닌데. 어, 넌 아니었어. 어, 난 아니야. 그냥 가사가 신기했지 그냥. 에헤. 에헤. 아니야. 제일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었나 보지. 아, 이 사람은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은 농공고입니다. 농공고. 아, 아니지 농공고도 아니지. 다니다 삼파전이구만 이거. 또 농공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아 저는. 진짜? 예. 오. 그렇죠. 저는 뭐 이 부분은 아주 그 뭐 그 친구들보다 그래도 1년 빨리 졸업하고 사회도 나갔고. 어 자신감이 아주 차 있어. 난 아주 좋아요. 명주 씨 아주. 단지 고3 생활 못 해봤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 수능. 수능도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봤죠. 나도 수능 두 번 봤어. 아. 고3 때 한 번, 20살 때 한 번, 한 번 더 봤나? 세 번 봤나? 두 번 본 것 같아. 오, 재수생들이 여기 둘이 있군요. 근데 대학은 안 갔어. 난 떨어졌지. 아픈. 아프진 않아. 오히려 잘 됐어. 아프지 않아. 아직도 그 노래 듣자고? 아무튼 그렇죠.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그 고3 생활은 애들 보면 고3이 고등학교 때 제일 재밌던 시기가 고3 거의 막바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땠나요? 재밌는 저는 재밌는 시기보다는 아쉬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 쌓아온 추억을 접을 시기, 네,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시기 이런 이런 거라서 뭔가 나는 그때 난 뭐라도 될 줄 알았어. 야, 지금 그때 25살을 생각해보면 난 이미 데스타야. 난 이미 뭐 영화감독이고 난 이미 뭐 이렇게 뭘 다 했어. 25이면 그리고 펑펑 놀고 있는 삶을 꿈꿨지. 맞아. 지금 이러고 있네. 왜 아주 좋은데요 지금? 아주 좋은데 왜 그렇지? 있는데요? 아, 지금 보기 좋아요 요새. 어, 그래 보기 네, 좋아. 보기 좋아. 요즘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 요새 한 2주 동안 최근 한 2주 동안 업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의 우울증의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는 MC 진 유 MC 진 유. 오 와 와 와. 이게 방송이 나가는 게 참 왜 씁쓸하네요. 어 방송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나요? 어떤 거 뭘 어떻게? Why 뭐 Why 초점을 잘못 맞췄나? 이상한 거. 이게 안 받아지면 또 그렇다. 이상한 거 되게 좀 잘못 캐치했나? 잘못 캐치했어. 첫 해부터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게 우리 주제는 어떻게 된 거야? 주제 처음 아까 다 얘기했잖아. 주제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그래, 아까 뭐 불독맨션으로 처음 음악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근영이는? 그럼 지금은 예, 저는 삼천포로 빠지고 있죠. 처음이 아니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처음이라 처음. 글쎄, 처음은 처음 뭐 막상 내가 아직 갖고 있는 기억의 처음이라는 거는 항상 예, 새 학기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긴장감. 새 학기가 시작하면 긴장감 있어? 예, 알 수 없이 긴장감이 있다고? 나는 모르겠지 진짜 학교 안 되니까. 근데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왜 난 그런 것도 있어. 왜 모든 그 처음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하는 것들. 오랜만에 하는 것들 맞아. 왜냐면 난 그럴 때도 있어. 명절 때 친지분들을 오랜만에 정말 뵐 때 설레면서 약간의 긴장감. 어른들 뵌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새 학기를 시작할 때 그런 오묘한 긴장감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게 반복되는데 그런 처음 같은 느낌이 계속 있다는 거야? 그렇죠. 맞나요? 감성 씨? 네. 제가 한 얘기가? 비슷해요. 비슷하군요. 그렇겠다. 나는 학교는 아니지만 나는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잖아. 미디어 교육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고등학생 애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맞아. 매번 처음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수업을 하나 끝내고 나면 아 끝났다. 그리고 똑같은 수업을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처음 같은 느낌이 또 있지. 맞다.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겠구나 새 학기가. 예, 좋아요, 아주 좋아.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랑 뭐 다른가? 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 뭐 비슷해. 아, 비슷하구만. 예, 있는 것 같아. 새 학기 그죠, 맞아. 그럼 진유 씨가 생각하는 처음은? 내가 생각하는 처음? 처음이란. 되게 설레이는 거지 진짜. 진짜 설레이는 거. 연애할 때도 처음 하면 설레이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설레이고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면 되게 설레이는 거고 되게 설레이는 게 아닐까. 처음이란 설레이. 좀 설레이는 가장 게 아닐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다들 너무나 알고 있겠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설레임이 아닐까. 설레임. 망설임. 망설임. 미안 자꾸 해서. 웃어주지 마세요. 아니, 자꾸 아이스크림 생각나는 거야. 웃어주지 마세요. 나 진짜. 아이스크림. 아 미안.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나. 큰일 난다고 그러면. 큰일 나. 자꾸. 아 어이가 없네. 근데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이런 시리즈가 있었어. 변명이 시작됩니다. 시리즈가 있었는데 되게 웃겼거든. 완전. 그거 듣는 사람들한테 이거 찾아볼 수 있게 알려줘봐봐. 그 말실수 막 뭐 설레임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알잖아 설레임. 몰라? 그 이제 짜 먹는 거. 알지 짜 먹는 거. 망설임 하나 주세요. 웃기잖아 이거. 안 웃긴가? 뚜둥. 가만 있어 보자. 그럼 또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비슷한 류의 조금 재밌는 얘기가 실제 경험담. 이런 거 있었어. 봐 생각나잖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시장 이제 다녀오셨거든. 그래서 이제 문을 열면서 딱 이제 들어가는데 아들 내미가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거.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이 장 보고 왔다. 아 이게 아들내미가 문을 닫으려고 가는데 장보고가 서 있었던 거지. 이게 자기는 웃기는데 웃겨? 이게 웃기다고? 어때 빵빵 터지잖아 지금. 장보고 왔다. 망설임보다는 맞아. 망설임 감히 비교를 하나요? 망설임. 그거 이거 예전에 만화로 있었죠 그 인터넷에. 예. 나 근영이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어이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냥. 난 박감성 씨가 감성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책이 더 없을 줄이야. 왜 이래요 진지하게 말한 건데. 이게 그거야. 자기가 웃기면 웃긴 거야 그냥. 맞아. 자연스럽게 웃긴 거지 뭐. 명주가 얘기한 거에 웃는 분들도 계실 거야. 분명 있을 거야 진짜로. 그럼 명주를 사랑해 주세요. 아 뭐 그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나 지금 그거를? 글쎄. 아, 안 웃기면 안 웃으면 되지. 방금, 웃기면 웃는 거고. 방금 느꼈어? 뭐? 순간 정적. 침묵. 아 나랑 코드 맞는 사람도 있을걸 어딘가에는? 그치 그치 그치. 듣는 사람 중에 있을 거야. 그럼. 그래, 그럼 댓글 그, 댓글 달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그치, 그치. 그 댓글 코드를, 좀 달아주세요. 그 코드를 콘셉트에 꽂으세요. 어? 아이고 어, 이런 거 이런 거 어떡하냐고. 여러분 어, 코드를 왜 콘셉트 꽂지금 어디다 꽂나?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아 MC 또 준유한테 미안하네. 퀄리티를 또 이게 떨궈놨네. 우리 다 쓰리 포 MC인데. 포맨 MC? 생각나네요. 포맨. 뭐야? 아 포맨은 어. 몇 명이죠? 세 명이죠. 포맨 어 세 명. 포맨 노래 잘하더라. 포맨 노래 한 분만 좀 유독 좀 눈에 띄게. 그분이 이름이 뭐더라? 아 그 I don't wanna wait. 네. 곱둥이 전화 연결했어요. 와. 우리 포 MC. 우리 하던 얘기 마저 하자. 뭐였지? 우리 무슨 얘기했지? 포맨. 야, 노래 잘해. 컬러링 좋다. 컬러링 지금. 컬러링? 아마 안 받을 거야. 그 소리샘 아줌마가 받아가. 그 안 곱둥 씨. 곱둥 씨. 난 아니 근데 오늘 왔으면은 처음 뵀을 텐데. 그치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 난 그래서 솔직히 그랬거든. 이렇게 어 이렇게 명주랑 곱둥이의 어떤 이야기랄까 좀 궁금했어. 뭐 그냥 궁금이 그래서 설레지 않을까. 아 설레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긴장감과. 나는 오늘 오기 전에 알았어요. 이 곱둥 씨가 여자라는 것도 또. 진주 씨의 조카. 조카. 근데 왜 곱둥 씨지?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안 되겠구만. 역시 예상대로. 어 그 창수에 갔다고 하더라고. 창수 난 창수. 깜짝 놀랐어. 창수라 그러는데 나도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그래, 창수 간다고 그래서 내 사촌 동생 이름 창수인데. 아이고 근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창작 아이고. 수련회? 창작 수련회를 갔다. 창작 수련회를 창수라 부르더라고. 그래서 와 내가 늙었구나. 또 한 번 느꼈지. 그 곱둥이가 20살이니까 이제 갓 20대. 그 20대 처음 이제 그 대학 어, 가는 그 초반에 그지 그때 느낌 기억해? 처음 대학 이렇게 갔을 때 갔을 느낌. 때 그 느낌 첫 수업 그냥 그랬어. 나는 별 그때는 아, 그, 입학식 할 때의 어. 그 느낌 있잖아. 아. 약간 그때 긴장 많이 됐지. 입학식 딱 모여가지고서는 뭐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듣고 이제 OT인가? 아, 그러고 하지 않아? 그렇지 OT 하지. 긴장감이야. 뭐, 나는 긴장감보다는 왠지 텃세? 아 텃세? 그렇게 있겠다. 왜냐면 이게 막상 가 보니까 강릉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 그렇지. 아. 나도 강릉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뭔가 텃세 느껴지는데. 내가 학교를 안 갔지만 안 다니고 있지만. 갔지 한 그 강릉대학교를 갔어. 그렇죠. 해양생명공학부라고 갔어. 근데 그 길 이제 가는데 너무나 서먹한 거야. 애들끼리.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혼자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 애들이 마음을 열질 않아.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유독 친해지는 애들이 또 있잖아. 어 맞아. 맞아. 그런 애들은 지금까지도 연락해. 다음 주에 온다 그러더라고. 맞아. 이 대학교 가면 사람 사이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그런 애들이 뭐 있었어. 어. 그 뭐야 뭐 만나면 여자 만나러 가자. 막 이런 정말 싫었어. 꼭 있죠. 어 지금은 지금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나도 지금 같이 놀고 있어. 아 그렇군. 그렇죠. 맞아요. 곱둥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좀 아쉽네. 또, 아쉽네요. 와, 아쉬워. 갑자기 전화한 거라 문자도 안 하고. 근데 이 창작 수련회라는 게 그 뭐야? 그 곱둥이가 그 국어국문학과? 아~ 국어국문학과인데. 거기 뭐 시인도 오는데 창작 수련회.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 시인이 와서 뭐 강의를 뭐 아. 하겠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같겠지. 어. 또또 명주 씨가 또 글을 또 쓰는 글을 쓰는데 일가견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야, 좋아할 뿐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니까 대본 쓰자. 책이 아 지금 레포트가 너무 밀렸어 지금. 책이 그럼 출간이 되나요? 아 근데 제 목표죠. 목표. 하지만 뭐 목표의 기 그 언제지 모르겠지만 꼭. 그래 보고 싶네요, 그냥. 그것도 그럼 출간이 되면 첫 출간인데. 처녀작. 아, 처녀작. 아니 그 출간 아니지 처녀작은 개념이 다르구나. 출간 첫 출간일 수 있고 처녀작은 내가 처음 썼던. 아, 그거는 뭐 이미 오래 전에. 사실 이게 뭐 쓰다가 때려치는 게 많으니까 사실 기억도 잘 안 돼. 뭘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남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좀 남겨놓은 거 공모 전에 냈다가 떨어진 것들은 그냥 다 그런 것들은 좀 그 보여줘 그거 아, 너무 창피해서 왜 여기 통해서 얘기하면 되지 사실 썩혀놨던 거 이렇게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난 지금 요새 아니 그 얘기보다 이런 거 있어 소재거리가 없어 너무 아 소재거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술자리를 좋아하나 봐. 얘기를 듣고 싶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를 요새 맨날 물어봐. 너네 고민 없니? 그래서 애들한테. 맞아, 맞아. 언젠가, 언젠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술자리를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사람을 부르고 자기는 한 마디도 안 해. 술도 안 먹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오갈 수 있는 사소한 얘기들 사이에서 캐치할 수 있는 쓸 가사나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 가사 쓴 거 있어. 오. 맞아, 맞아. 그때 맞아. 근영이 한번 보여줬었는데. 맞아. 네 읽어줄게. 좀 재미 없어. 재밌진 않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요. 알았어. 아무 소리 하지 마. 짜증 나니까. 저리 가 꺼져 지랄하네 아 저리 가 아. 꺼져 진짜 가냐 진짜 가냐고 이리 와 아 온다고 오냐 아 저리 가 꺼져 여기까지 썼어 아. 아주 뭐. 그냥 급 써봤어 좋네요 아주 좋네요 난 별로야 아주 좋은데 나는 아주 왔다 갔다 하라 이 나는 저 가사 말고 그 다음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 전에 쓴 건지 다음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에 쓴 거야. 3월 15일 오후 2시 3분. 맞아. 인데 이게 내가 이런 거 같아. 아마 이게 좀 진지한가? 아마 서울에서 강릉 이제 내려오기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었던 버스 안에서 썼던 거야. 운치 좋네, 운치 좋다. 버스 안에서야. 버스 안에서인데 이제 버스 안에서. 한참 잠이 들어 코를 골았지 드르렁 드르렁 많이 피곤했나 봐 내 어깨에 기대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 기대도 되는데 옆자리에 여성 좀 괜찮았던 거 내 기억에 좀 아직도 그 여자 여성이 좀 생각이 나 아 이거 뭐 스토리였는데 이거 좋다 여성이 좀 생각이 나 근데 계속 자더라고 코를 고고 결국 깨우진 못했나요? 근데 코를 고니까 이제 이렇게 뭐야 기대진 않고 팔을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팔을 어떻게 애매한 그 부위에 시크릿 점 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널브러지는데 그렇게 오더라고 많이 피곤했나봐 진짜 많이 피곤했나봐 그래서 이제 근데 코를 고니까 근데 그 주위에 다들 차 안에 있던 분들이 있잖아. 근데 계속 이렇게 보는 거야. 코를 보는데 손이 애매한 데가 있어. 오해할 수 있구나. 손이 애매한 데가 있어. 아 이게 되게 민망했어. 근데 또 잠을 또 깨울 수가 또 미안하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크게 잠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좀 조신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봤어. 오는 내내 심심하진 않았어. 심심하진 않았어. 그래? 웃겨가지고. 웃겨가지고. 과연 웃기기만 했을까? 가끔 입을 이렇게 있잖아 그 잘 때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근데 그 모습도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조금 좀 깨더라. 아, 그래? 좀 깼어. 사실 내가 이제 그 버스가 그거야. 그 뭐냐 이제 강릉에서 그분이 뭐야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탔어. 그러니까 그 환승을 해가지고 타는 거 있잖아. 그걸 해서 탔는데 내가 자고 있었거든. 자고 있었는데 내 옆에 앉은 거지. 자리가 많았나? 없었어. 아 없었구나. 없었지. 그러니까 한 두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앉은 거지. 그래서 근데 자다가 나는 분명히 혼자였는데 자다가 딱 떴는데 옆에 누군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 또 신기한 게 휴게소에서 환승을 해서 탔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아, 이 사람 정말 피곤하구나. 그렇구나. 완전 피곤했네. 그래서 깨워질 못했지. 이 졸지 않았다면 약간의 이 드라마틱한 그런 아 근데 뭐. 내가 좀 뭐랄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거야 그래도 아 그렇군 근데 그 여성이 그럴 수도 있잖아 너한테 에이 그럴 리 없어 그래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지 그럼 한번 듣죠. 뭐.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예. 그거 찾은 거야, 너? 버스 안에서. 예.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잠을 잤지. 아, 잘 잤어, 아주. 자, 버스 안에서. 시자의 연령대도 알 수 있나? 모르겠어. 자, 버스 안에서 끝났어. 예. 저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 그 뭐 버스를 같이 타고 뭐 이런 거 말고 저기 뭐냐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왠지 습득을 했으면 습득한 분이 여자분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지. 네. 얼마나 드라마틱해. 딱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찾아줬네. 근데 남성이었어? 남성이었어요. 굉장히 친절한 남성. 너무 친절해서 진짜. 네. 저 정말 핸드폰의 배터리가 그때 거의 방전인 상태에서 분실했거든. 근데 되찾았을 때는 다음 날을 되찾았거든요. 다음 날에 되찾았을 때는 와 배터리까지 만땅이요. 와 정말 매너 있으시네. 네. 두 분도 애플 폰이라고 했구나. 예 네, 아마도 응? 그랬겠지. 충전기를 보유한 걸 보면은. 아 그렇구나. 밥 한 끼 사야 되는데. 아 안 그랬대. 굳이? 남자니까. 사실 여성분이라면 그렇게 해두는 것도. 아 그럼 밥 정도가 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그런가?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밥 먹으면 뭐? 그냥 침묵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혼자 이제 처음처럼을 마셔야 돼. 아 뭐야. 아무튼 그래도 좋으시다 이런. 저 뭐 애플사 그거 부품으로 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네, 예, 보통 이제 습득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을 많이 오늘 몰랐네. 하더라고. 한 2-30만에 팔린다. 어, 그냥. 어. 오, 짭짤하겠는데?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맞아. 짭짤. 그러면 취소. 그러면 안 돼. 역시 명주당이야. 명주당. 아, 그 악용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 악용하면. 사실 근데 핸드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사진이 제일 아까울 것 같아. 잃어버리. 아 맞아. 아 그지. 맞아. 사람 번호도 그런데 사실 사람 번호도 연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붙는 건데 사진은 찾을 수가 없잖아. 나는 맞아. 뭐냐 그거 이거 뭐 앱들이 되게 좋더라고. 뭐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도 되고 막 그 웹에다가 웹 그러니까 연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연락처 같은 거 다 있어. 잃어버리면 또 그걸 불러와서 쓰면 되더라고. 오케이. 그게 있더라고. 너 안 했어? 나는 아직까지는. 근데 할 필요성은 느끼는 게 한번 핸드폰을 잃어버렸더니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 맞아. 한 5분도 안 걸려. 한 2-3분이면 쓱 다 가든. 그래서 내가 딱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생각난 게 그 며칠 전에 이제 명주랑 같이 있으면서 명주 친구들이 여자친구 있는 애들이 꽤 많아.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커플 간에는 그걸 할 수 있더라고. 뭐 커플 계약서? 서약서? 뭐 이런 걸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고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막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서로 그 약속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해놓으면 휴대폰 잃어버렸거나 했을 때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게 있더라고. 네. 내가 그 글 읽고 나서 찾아봤어. 이렇게 찾아봤는데 나의 아이폰 찾기? 그게 있더라고. 있는데 그거는 서비스를 미리 가입해놓은 사람이 아니면 진짜? 그 어플을 다운받고 뭐 가입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몰랐지. 이제는 아니까 해야 되지 뭐. 근데 그걸 해도 사실 이게 정확하게 거리를 근데 안 나오니까 끄면 그만이잖아. 그렇지. 그것도 거의. 그렇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뒤져볼 수는 없지. 또 가까이 있다 그래갖고 끄면 그만이잖아. 하긴 그 사람이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 사람이 작정해서 이걸 숨기면 찾을 방도 없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 매너 있는 너 우리 좋았던 거야 네가. 어제 나 카톡으로 되게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그 현금 인출기 있잖아. 현금 인출기 거기에 지갑이 딱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그 얘기 알아. 난 패스해줘. 어떻게 할 거야? 지갑이 딱 있어. 거기에 감시 카메라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아 근데 보통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져갈 것 같은. 그렇지. 가져가서 뭐 우측통에 넣거나 뭐 이렇게 돼.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습하고 이렇게 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 뭐야 그 한 남자가 그 장문의 문자를 그 내용이 뭐냐면 지갑이 있으니까 당연히 빼서 우체통에 넣었대. 그리고 그 CCTV 찍힌 게 있으니까 그 지갑 주인이 이제 그거를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근데 그 주었던 그 우체통에 넣었던 남자는 만 원이 있었대. 말이 다르잖아. 근데 이게 법정까지 갔어. 그래서 그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던 사람이 벌금형이 받고 합의금을 그 사람한테 주는 이 신종 사기법이라 그러더라고. 아 신종 사기. 그래서 뭐 아무튼 너는 아까 경찰 그거 공부하느라고 CCTV를 아느냐? 그 CCTV를 아는 것보다는 보통 근데 거기 그 설치돼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질문이 이렇게 그 뭐지? 갑작스러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 오케이. 대답을 하기 전에. 그리고 보니까 그렇네. 나도 나는 게 더 어렵지. 그 이거 보고 어떻게 또. 그렇지, 사람들이 또 돈이... 다른 누가 당할 텐데. 그리고 정말 뭐, 돈이 얼마 들었나 구경할 수도 있는 거. 그럼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 만약에 딱 지갑을 돌려주는데 돌려주는데 지금 CCTV에 지갑 안에 내용을 보여주는 거야. 어... 보여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어... 그래도 걸리나? 지갑 절도죄? 근데 나 그냥 아니지 나... 그건 절도는 아니지. 근데 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절도인가? 그냥 내가 만약 이걸 들고 기억날 거 아니야. 나한테도 이렇게 놓고 갔다 잠깐 정말 깜빡하고 놓고 갔어. 그지.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아. 누가 아.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치 그치. 아 맞다 맞다. 찾으러 오긴 오니까 오긴 오잖아. 맞다 맞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네. 근데 다른 데 놓고 다른 데 놨으면서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갑을. 다른 우리 가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아줌마가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 가게에도 CCTV가 있으니까 그것도 설치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막 분실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가게에서는 또 특단의 조치를 한 건데 그게 또 유용하게 작용한 게 이제 한 아주머니가 식사를 하고 분명히 가방을 갖고 나가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 아줌마 이제 돌아와셔가지고는 가방을 놓고 갔는데 변상을 해줘야 된다. 사기네.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사기보다는 딴 데다 둔 거지. 딴 데다 뒀는데 생각이 안 나서 분명히 여기밖에 들린 데가 없다. 다짜고짜 와서 변상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됐는데 CCTV가 있다고 하니까 돌려봐 달라. 돌려봤는데 아줌마가 이제 그게 있는 거야. 가지고 나간 모습이 포착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아줌마가 가게에서 좀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좀 같이 하고는 가지고 나가셔가지고는 이제 가게 뒤쪽에서 소변을 화장실에서 이제 본 것도 아니고 길가에서 봤는데 거기다가 뒀더라고. 근데 그게 소변을 볼 때 사람들이 보통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하잖아요.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노상방뇨할 때 대놓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약중에 아주 참 많이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구석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볼일을 보셨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있었던 거야.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지. 그래서 분실하지는 않았던 결과적으로 좋게 사건은 마무리되는데. 조금 민망하네. 조금 민망하죠. 민망하네. 네. 그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사기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아마도 편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로 우리 측에서도 이제 저기 CCTV를 설치를 안 해놨다면 한번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치. 네. 얼마 전 TV를 봤는데 어떠한 아줌마가 1년에 고소만 뭐라들 몇백 번을 했던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TV로. 아 그렇게 그냥 이 돈을 그런 식으로 버는 거지. 고소를 통해서 상대한테 일부러 악심을 품고.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 가게라면 특히나 막 좀 정신없는 가운데. 정신없는 가운데. 그런. 그렇죠. 뭐 그래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 하, 여기 별 사람이 너무 많아. 맞아. 사기. 무서운 것 같아 진짜. 그 보이스 피싱 막 이런 것도 있잖아. 보이스 피싱을 혹시 그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보이스 피싱 만약에 걸려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 어떤 근데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이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당한 사람들도 많고 피해자 그 사례들도 많고 해서 뭐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많은데 눈치를 못 채는 게 보통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두 분 다. 또 뭐 당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당하기 전 아니면 이제 딱 걸려왔을 때부터 전화가 왔어 이럴 때 느낌이 없고 그냥 네 확신이 없을 때 보통 근데 이러잖아 관공서를 지칭하면서 아니면 여기 어딘데 뭐니까 그러니까 뭐그 우편물 뭐 무슨 카드를 발급한 적이 있어서 이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계좌번호까지를 유도를 하잖아. 네. 그랬을 경우에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거든. 그지. 사기가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거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 회사에 다시 전화해야지. 그렇죠. 네, 정말 그거야.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다행히 내가 이 학과에서 수업을 받고 났을 때 전화가 걸려온 거야. 근데 나는 누나도 그때 그 서울에 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서울에서 카드가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 나는 누나가 발급한 줄 알았거든. 내 이름으로. 그 전에 한번 뭐를 하기 위해서 내 신상을 물어본 적이 있어서 그치. 때마침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나는. 그래서 딱 하려고 했는데 뭔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거지. 아 잠깐만 기시려고요. 거기가 어디라고 하니까 이게 뭐 사건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또 한 번 왔어. 경찰서가 전화서 왔는데 여기도 이상해. 여기도 이상해서 기다려보라고 거기가 어디시냐고. 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여기에 이름이 누구라고요? 뭐 누구누구누구시래. 아 알았다고 잠시만 내가 다시 전화를 드리게. 전화를 못 끊게 하는 거야. 아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요. 손님이 있어서 다시 전화 드린다고 못 끊게 하는 거야 계속. 아 지금 이 상황이 손님이 급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러 확 끊었어. 확 끊은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지. 어떤 존경하신 남자분이 받으면서 그런 분은 근무 안 하신다고. 아 안 당했구나. 네, 그렇게 한번 예. 잘 큰일 날 뻔해. 예, 대처한 적이 있어. 예, 예. 근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되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되잖아. 예, 계좌번호까지는 나는 안 알려줬는데 나는 거래처 은행까지는 알려줬거든.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계좌번호는 충분히 알려줄 수가 있어. 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근데 비밀번호를 딱 물어보는 순간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전화 온 사람들을 100% 의심하진 않아. 그냥 전화 받고 뭐 이래저래 일이 있대 그러면 그냥 뭐 알려줘. 알려주다가 이제 비밀번호까지 얘기를 하면 그때는 조금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 나는. 조심해야 돼. 아무튼 그거는. 그러다 뭐 대출 전화 오면 뭐 얼마 뭐 현재 얼마 가능한데 막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안전 한 지금 한 100억 좀 필요하다고 지금 급하다고 이렇게 하면 끊더라고. 그쪽에서 먼저 끊더라고. 센스가 있으시네. 100억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 급해 죽겠다고. 가능하겠냐고. 되게 안 된다 그래. 그냥 끊어. 웃으면서 끊더라. 한 번은 되게 웃긴 여자애가 있었어. 난 오히려 그걸 좀 기다리는 것 같아. 근데 한동안 전화가 안 와. 재미가 들렸어. 재미가 들렸어. 한 여자였는데 나이까지 물어봤었어. 막 전화하다가 막 지금 현재 고객님 그때 한 3천만 원 대출 가능하시고요. 막 얘기를 해. 아 근데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그랬어. 진지하게. 좀 재밌고 좀 갈굴라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 적도 있었고 문자 때문에 막 하여튼 그래서 아 근데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여자애가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지금 뭐 전화번호랑 뭐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랑 뭐를 다 얘기해. 그러면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그냥 바로 그냥 그 택배로 돈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황당하잖아. 택배로 돈 보내냐. 그랬는데 그 여자가 막 웃으면서 택배로 보내야 된다고요? 아 예, 택배로 지금 돈이 급하다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급하신데요? 한 30억이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데 지금 저랑 장난하시냐고 그러는 거야. 그때 한 30분 통화했거든. 그쪽 전화비가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화 통화했어. 재밌게. 휴일을 잘 보냈지 아주. 휴일을 잘 보냈어. 나 이게 웃기다. 휴일을 재밌게. 아 그럴 때 택배로 괜찮은데 택배로 돈 좀 보내달라고. 사과 박스에다 줘야겠는데. 계좌 이거 다 찍히는 거 싫고 그냥 택배로 돈 좀 보내달라고. 혼자 술 마시면서 통화하면서 술 아주 재밌게 마시겠네. 한 30분 통화했던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재밌네. 근데 그래 이런 게 웃긴 거야. 그냥 아까 모르겠지 그냥 이거. 장보고? 장보고? 망설임이 감이 어디? 망설임 그래도 푹했을 걸 푹 정도는 했을 거야. 방금 너 MC GNU 또 반응 못 봤어. 아 이건 내가 말해줘서 웃긴 거야. 이건 내가 가져온 거야 이거. 아이고. 말을 못하네 지니가. 망설임. 네, 이때 곡등이를 한번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 좋네요. 아무튼 아 장보고 깜짝 놀랐네. 이게 두 번째는 되네. 어? 두 번째는 내가 가져왔다 장보고. 응? 니 장보고 살렸다고? 너가? 그래 괜찮네. 너 가져. 장보고. 아 장보고가 그때 나올 줄 몰랐어. 아 우리도 이제 방송이 지금 1시간 10분째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 7분 벌써? 7분 1시간 7분. 아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죠. 이게 시간은 좀 잘 가. 맞아. 하다 보면 말은 근데 한 진짜 3시간 이상을 해본 적도 있거든. 아 정말? 어, 그럴 때는 난 가끔 시계를 봤지. 아 얘가 마무리를 왜 안 하지? 그 3시간을 해서 오늘 3시간을 통째로 넣어? 어 올렸었어. 아 편집은 안 하고? 그게 대책 없는 라디오야. 와 대책도 없고 좀 무섭다. 소수는 떨어져 가는데 얘가 왜 마무리를 안 하지? 역시 곱등이 바쁜가 봐. 전화했는데 집중 안 해줘서. 아, 안 맞나 보다. 계속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지금 하고 있구나. 듣고 싶은 음악이 생겼는데. 뭐. 아까 막 우리 예전 생각을 막 많이 했잖아. 뭐 처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지난 추억을 회상하면서 막 했으니까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뭐 얘기해봐. 부활의 생각이나. 아이고야. 오케이. 아이고야. 부활의 생각이나. 네. 부활의 생각이나. 네. 부활의 생각이나. 그 뭐냐 우리 라디오를 하는데 정말 이건 아무 뭐야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거 많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뜬금없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갑자기. 나중에 이 마이크 개수가 문제지 이제. 그치. 마이크 장비의 문제. 어. 마이크만 많으면 추진력 대단해. 마이크만 있으면 되겠다. 이 마이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마이크를 사와야 돼. 어, 개인적으로. 나는 여기 있는 곳을 테니까. 이제 터주 때감이 벌써 됐는데. 아니, 터세는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시작했는데. 무섭대요. 안 되면 그 핸드폰으로 하면 되게 안 되나 연결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이거를 노래는 왜 안 나오죠? 어 이제 나올 거야. 아 네. 생각이 나. 항상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어.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네, 뭐 부활 생각이나 뭐 그녀가 얘기해 줘. 예, 곡에 대한 해석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네요. 왜요? 왜? 좋은데. 곡 자체가 생각이 나는데 예, 완전 노래가. 곡 자체가 일단은 예, 사랑을 그리고 지난 날을 회상을 하는 거라. 예, 그냥 뭐. 아, 그래서. 예. 좋지 않았나 보죠, 사랑이? 아니요. 근데 왜? 예, 좋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요. 아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굳이 이 곡을 내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들리는 사람마다 네, 느끼는 바가 다 다를 테니까 네, 그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그 뭐야 처음 시그널 어떻게 할까? 처음에 그 오늘 것 괜찮았는데? 어, 나도 좋았어 아주. 나 무슨 노래인지 몰라. 아, 윤도현 노래였잖아. 아, 그거 말고. 아니. 처음에 기타 연주 곡이었잖아. 아, 그랬나요? 윤도현 거 그냥 시험으로 한번 들어봤고. 아, 그러니까. 그랬나요? 아무튼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예. 되겠지. 차차. 막 깽가리 소리 나고 막 그런 깽깽깽깽. 좋은데? 해가지고 시작. 징 아까 징. 딩. 별로. 거기까지. 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엔딩도 좀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뭐 코너 이렇게 하나씩 한번 만들어볼까? 코너 속의 코너. 그러니까 라디오 속의 코너. 코너. 하나 만들어볼까? 명주는 뭐 술 얘기하고. 오늘의 안주. 그래. 오늘의 안주. 괜찮네. 괜찮네. 오늘의 안주는 뭐 추천 안주. 이번 주 안주. 레시피로 내가 이제 불러주면. 2주에 한 번씩이니까 주별로 하나씩 정해주는 거지.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수요일은 뭐 이게 좋을 것 같아.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해주시죠. 참 너무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네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네.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지금은 추천한 좀 뭐. 그래. 좋네요. 그래요. 근데 이 지금 추천한 좀 하면은 듣다가 가잖아. 그럼 맨 끝에 얘기를 해야 되네. 그럴 수 있구나. 그거 있잖아. 뭐지? 최요정이 진행했던 개그 프로그램이 뭐였죠? 개콘 안에 있는 거. 몰라. 아, 그 그게 그 마지막에 약속을 하잖아. 그 뭐야? 참 유명한 건데. 그 뭐 이 방송을 본 사람은 뭐 요 셔츠를 뭐 이 한쪽 팔을 내놓고 다닌다던가. 뭐 그러면 서로 만나서 본 거야,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여운이 있는 거. 그건 다른 거구나. 그럼 강릉이니까 이번 주 우리 미션 하나 해 끝날 때마다 해 볼까? 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번 주 지금 이제 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미션이라. 한번 생각해 보자 나중에. 이제 다음 이제 정식 방송 6월부터 하는 방송이 정식 방송이지만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 비슷할 거라는 거. 뭐 그렇네요. 말만 정식 방송이지만 전화가 왔네요. 뭐 받아요. 장 박사? 아니야. 아니야. 장 박사? 예. 아무튼 그렇지. 우리 뭐 오늘 방송은 그 뭐야 5월 11일 대책 없는 라디오. 네.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 나 계속 헷갈려 이제 지금.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가 우리 정식 이름이고 아무튼 이제 타이틀이 타이틀이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뭐 시험 방송 오늘 첫 해 2012년 시험 방송이긴 하지만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 네. 첫 방송이었죠. 예, 정말 괜찮았어요. 그 예. 명주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난 그냥 너무 즐거웠고 예, 앞으로도 너무 기대되고 뭐 이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앞으로의 그 안주 얘기 좀 더 하고 뭐 술은 처음 아이 뭐 이런 건 그렇고 아무튼 그냥 저는 재밌게 솔직하게 그런 예, 그런 라디오 방송. 박감성 씨는 예, 저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살아가는 이야기. 전 오글거리는 멘트 어떻게 할까? 그게 참 잘해 이런 거. 그게 내가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당신들이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역시. 네, 그냥 사. 네, 그쵸. 좋네요. 아주 그래. 좋아요. 나는 말하지 않고 들어줄게 이제.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하면 돼. 그럼 장 보고 나오면 웃어주고. 그럼 진유야. 웃어주고. 너는 나의 듣는 귀가 되어줘.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아, 너무 좋네. 아주 손발 없어지고 좋아. 손발이 없어지고 좋아. 울 것 같아. 명주가 다음 주에는 저 뭐야 조리실에서 이제 사시미 하나씩 갖고 올 것 같아. 그 회도 또? 회 뜨는데 아직 사람은 안 떠봤어. 명주 낚시 가자 우리. 낚시? 낚시 좋지. 나 너무 좋아해 낚시. 그래. 맞아. 명주가 낚시를 좋아해. 우리 낚시 너무 좋아해. 밤 낚시 갔다가 실패했거든. 아 정말? 그렇구나. 낚시 좋지. 릴낚시 하는가? 난 다이다. 강릉에 있으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소량 강릉. 소량 강 좀 싫어 난. 두구. 예뻐요. 시 이렇게 하는 싫어. 소량 강릉 강. 여운 있나요? 괜찮네. 오케이. 좋네요. 좋네. 그럼 이제 방송을 마칠 때가 됐어. 한 10분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끝낼까? 예, 마지막 곡으로 끝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뭐 그래. 뭐 오늘 뭐 어쨌든 검색만에 와서. 검색이 아니라. 그래?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미안합니다. 2012년. 이 서럼이 2012년 5월 11일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 네. 뭐 이렇게 끝을 내야 될 것 같아. 끝을 내야 되는데 좋은 노래가 없을까 보고 있어. 예, 보고 오늘 있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유의 추천곡이 없었잖아. 나? 내 추천곡이 없었어?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하나 좀 가슴을 찡하게 하거나 아니면 깊이 이 첫 회를 깊이 박을 수 있는 듯한 그냥 꽂아버려. 대책 없는 라디오 첫 회에서 들었던 음악 하나. 그거 괜찮다. 기억이 안 날 거야. 안 나지. 아니야 첫 회에 그게 있었을 거야. 나는 나비가 없었나? 없었을 거야. 아닌가? 내가 들었던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막 10cm 노래 하고 막. 그럼 10cm 노래 듣지 뭐.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이제 난 새로운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가? 그게 그렇군. 하긴 오늘 주제가 그 뭐야? 처음. 진유 씨의 라이브 혹시 듣고 싶지 않나요? 첫 회. 좋은데? 완전 좋은데? 빨리 그거는 MR 하나. 조만간. 조만간. 좀 갖추고. 갖추고 하고 싶어. 네. 좋지. 이거 이 사람들이 나도 괜찮네. 완전 좋은데? 사람들이. 그럼 다음이나 한 그 어간에. 네. 그렇겠다. 뭐 MR을 준비해 달라면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진짜. 어떻게든 시키기. 그러면 다 같이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되겠네. 다 같이라니 이 사람이. 난 좋아. 난 할게. 그러면 할게. 다음은 명주. 오케이. 오늘은 명주. 오늘 명주 할래? 난 갖추지 않으면 안 해. 그럼 다음에 난 명주. 밴드 불러줘. 밴드 여기 있잖아. 여기. 그렇네. 여기 밴드가 있어요. 우리 보컬이잖아. 보컬이 그럼 악기 소리 내나? 악기 소리는 아이폰이 당신이 해야지. 그런가? 이게 노래가 딱히 딱 안 떠오르네. 긴장했어. 그렇지. 긴장했어. 뭔가 신나는 거 어때? 신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 근데 오늘은 또 비가 오잖아. 또 그런 거를 이용해 아 듣고 있을 때가 비가 안 내릴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 비 오는 날에는 그 막걸리지. 아 또 또 다시 예 여러분 오늘은 막걸리입니다. 오늘은 아, 막걸리. 아, 너무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예, 명주당이 추천하는 오늘의 술 주문진 막걸리. 나 중독된 거 아니야 이거? 중독의 수위는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렇지 그냥 술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자리가 좋고. 네. 내가 이게 이 노래가 있는데 사연이 좀 있어. 네, 곡의 해석을 먼저. 라디오를 하면서 생각나는 났던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야. 아 좋아했던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 미쳐버리겠다고 하면서 왔던 노래인데 이게 뭐 이렇게 뭐 대중성이 있고 그런 노래는 아니야. 들려줄게. 네, 그럼 이걸로 마무리 하나요? 백현진의 무릎 베개인데. 예. 근영이는 알만한 그녀의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생각났어. 그녀는 연애를 하고 그녀. 있는 중이고 그녀가 생각났고 예 역시 역시 마무리 조치하도 대책이 없군요. 아주 감정 잡고 있었는데. 네. 땅땅땅땅땅땅. 아 이거 이거 애플사 유저들은 알 텐데요. 아 전화 왔다. 이러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는 당신 애플 유저입니다. 맞아 맞아. 아 근데 노래가 좀 초반인데 아직. 어떻게 도입부였는데 나 뭐 마음에 든 거야 멜로디가 기타의 땡 하는 소리가 그렇게. 이거는 이 멜로디가 나를 살짝 울적하게 만들었어. 도구나 이제 이미 깔아놓고 진우가 그게 연인 이렇게 연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도 막 문득 다른 노래가 막 생각나고 그랬어. 아 문득 어떤 여인이 생각났나요? 아니 뭐 그냥 뭐 뭐 누가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그냥 이제 뭐 그런 이제 왔네. 다시 듣죠. 조금 조금 덜 대책 있는 게 이게 맞나요? 더 대책 없는 거 아닌가요? 나 전화가 올 줄이야. 아이고 저희가 지금 핸드폰으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전화는 아까 내가 아까 근영이가 버스 안에서 틀 때 생각했던 거야. 생각했던 건데 아이 저러다 전화 오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생각을 했었어. 사실 생각을 했었어. 근데 생각하니까 오네.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곡 틀면서 마무리 하나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틀게요. 이 곡 들으면서 대책 없는 라디오.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 아 자꾸 헷갈려. 뭐 조금이든 대책은 없는 건 맞아. 명주가 끝내볼까? 뭘 내가 끝낸다고? 끝 인사를 얘기해 끝내자. 주시고. 자 시작. 끝이야? 그렇네. 끝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자 시작 괜찮은데? 어떻게 만날 수 있던 시간들이 불에 타는 걸 난 침대에 누워서 지켜보았지 당신은 천장에 매달려서 춤추고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묶고 꿈꾸네 그 시간 속에 어찌하여 계단에 앉아서 당신을 기다렸던 97년 초여름에 빛나던 시간 달린으로 가는 배에 2층 침대에서 당신에 관한 노래를 부르다 어떻게야 잊을 수 있나 어떻게야 잊을 수 있나 어떻게야 잊을 수 있나 어떻게야 당신을 잊을 수 있나 다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순 없겠지 다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순 없겠지 당신과의 그 시간들 당신과 나눴던 사랑 당신의 무릎에게서 눈을 감고 귀를 파며